가슴 속 한편 불꽃 같은 기억 연기처럼 사라져 순결해 간절한 마음 녹여 외쳐본다 찰나에 제가 될까 허공 위로 팔을 뻗어봐 강풍은 새벽 무한적인 목소리만 울려퍼 살지 속삭여줄래 뛰쳐들어가야 닥친 널 세계 열 수 있는 건지 데려가줄래 너를 가린 벨 그 속에 내 세계 할 수는 없는 건지 난 매일 밤 내게 잠이 들